것만 같았어. 멋있는 모습 잘 보이려고 난 너의 곁에서 혼자 서성거렸어. 너 아니면 안 되는 알았어. 이런 기분은 나도 처음이라서 망설였어. 밤 지새웠어. 우리 사랑 이뤄지길 난 기도했어.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내 마음과 감정은 점점 깊어갔고 우리 둘이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. 모든 걸 다 줄게 너 하나뿐이야. 우리 같이 숨 쉬어. 너에게 좋은 것은 다 해주고 싶어. 너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. 사랑밖에 난 몰라. 사랑밖에 난 몰라. 이젠 너 하나밖에 몰라. 당신이 좋아요 사랑해요. 부끄러워 난 몰라. 이젠 사랑밖에 난 몰라. 오늘도 내일도 그대밖에 몰라요. 사랑밖에 몰라. 정말 너밖에 몰라. 오늘 난 너밖에 몰라. 정말 사랑밖에 몰라. 오늘 난 사랑밖에 몰라. 정말 너밖에 몰라. 오늘 난 너밖에 몰라. 사랑밖에 난 몰라. 서로에게 바란 만큼 실망해. 소한 일로 나와 다투기도 해.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. 속상해. 서로가 없이 하루도 못 살아. 서로 사랑만 하기도 너무 모자라. 그래 오늘 봐도 내일 보고 싶은 너. 날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니까. 기분 좋은 꿈 깨지 않기를. 내 곁에서 날 바라봐주기를. 간절히 지키고 싶은 내 사랑. 널 꿈에 안고 사랑을 속삭여볼래. 뭐든지 할 수 있어.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너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. 사랑.